뉴스.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8월 17일 목요일부터 9월 14일 목요일까지며 신청 대상은 2학기 신입생과 복학생 및 재학생입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에서 해시태그 성동에 살아요 사진 및 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일정은 9월 1일 금요일부터 10월 2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성동구에 관심이 있다면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으로 응모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소통 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총무처에서 교내 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명이며 본교 학부 재학생이면 누구든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 장소는 서울캠퍼스 HIT 건물 3층 노동조합 사무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총무처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취한 상태로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승객 A씨는 지난 3월 춘천에서 택시를 몰던 B씨가 안에서 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홧김에 그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리려는 B씨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어버리고 쓰고 있던 안경까지 망가뜨린 혐의도 더해졌다고 알렸습니다. 결국 춘천지법 형사 2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양형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국내 대표 사이버 보안기업 안랩에서 30명의 직원이 무더기 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잦은 퇴사의 배경으로 열악한 처우와 높은 노동 강도, 정체된 성장 등이 꼽히며 특히 연봉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사이버 보안기업 20곳의 평균 연봉은 5,672만 원으로 이는 카카오, 네이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보안을 고도의 전문 분야로 인정하고 관련 기업에 지불하는 데 후한 해외 기업들과는 다른 자국 내 사이버 보안 환경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2경춘국도 건설공사가 사업 확정 4년 8개월째 첫 삽도 못 든 채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2경춘국도의 총 사업비는 1조 2,862억 원으로 확정됐지만 강원도, 춘천시, 경기 가평군 간 노선 갈등이 불거지며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4년 넘게 사업이 미뤄지며 물가가 크게 인상됐음에도 총 사업비는 5천억 원이 증액돼 동결됐습니다. 이에 돈은 올 하반기 중 총 사업비 협의만 마무리될 경우 내년 사업비 추가 확보와 내년 하반기 극적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증액 필요성을 건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5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김태환, 담당의 임세윤이었습니다.